자, 우린 지난 시간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는가에 관한 문제를 우리 두번 언급을 했습니다. 영생의 조건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영생의 조건인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로부터 사랑의 원칙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전가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구원이 무엇이며 구원의 방법, 조건, 구원 얻는 길,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협력 관계, 여러 부분들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 이어서 우리 구원에 관한 문제를 또 조금 더 다루기를 원합니다. 디도서 3장 4절로 이하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에 관한 명확한 진리를 던져주고 있는데요. 사람을 향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긍휼하심에 따라서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 주셨으니 이것이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서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본문 구절을 보시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정확하게 잘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장 잘 설명한 본문의 말씀이 진리의 소망 176페이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린 바 되었으니 뱀에게 속고 물린 자마다 쳐다보고 살 수가 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아라. 이어서 우리가 인자를 바라볼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상세하게 방금 디도서 3장의 말씀처럼 그 사실을 자세하게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십자가에서 비추는 빛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 준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그분께로 이끌어 준다. 만약 우리가 이 이끄심에 저항하지 아니하면 구주를 십자가 못 받게 한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십자가 밑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 다시 말하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줄때그 사랑 이끄심에 저항하지 아니하고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서 자신을 내어 던질 때, 맡길 때, 믿음으로 자신을 바칠 때 그런 뜻이죠.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통하여 새 생명을 창조한다. 새 생명이란 말의 의미를 설명하기를 사상과 욕망은 이제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 마음과 정신은 우리 속에 역사하여 모든 것을 당신께 복종하시는 분의 형상으로 새로 지음을 받는다. 그때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과 정신에 기록되며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진다. 이것이 구원이다. 얼마나 명확한, 얼마나 정확한 구원에 관한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할 때, 회개 역사하심에 응하셔야 합니다. 삭개오처럼 어떤 희생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에게 수반되어지는 회개를 진정으로 경험하게 되어질 때 성령께서 회개한 신자의 마음속에 새 생명, 다시 말하면 사성과 욕망이 절교주의 뜻에 순복하게 되는 사람으로 재창조하게 되어지고 마음과 정신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그분의 형상으로 새로 창조되어지고 그때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과 정신에 기록되어서 우리 삶 속에서 그 계명이 지켜지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너무나 정확한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한 설명하는 본문의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너무나 명료한, 단순한, 확실한 구원 얻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들에게 영생이 선물로 주어진다. 이 사실을 갈라디아 2장 2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것이 영생의 방법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6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네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이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생의 방법은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표현해드리면 예수님과 동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생을 받을 수 있는가? 그 사실을 요한복음 6장 63절을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참된 양식이라 내 말이 영이라 생명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영생이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성경 한 본문의 말씀을 또 통하여서 구원에 관한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 보시면 우리 익히 잘 아시는 말씀 8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 구원은 선물입니다. 우리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는 이 구원의 선물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1절로 7절에 정확하게 그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때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죄의 사슬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사망의 사슬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나간 때 우리가 사단의 권세하에서 불순종의 자녀처럼 살아갔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크신 긍휼을 통하여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분이 무한한 사랑이 공개되어지고 현실되어지고 내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긍휼에 풍성하신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흘러들어올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죄인이며 내 죄로 인해서 무한한 그분의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베풀어졌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죄가 싫어지고 통회하고 죄를 자복하고 죄에서 돌아서서 용서를 받기 위해서 온 마음으로 죄를 주 앞에 고백하면서 자복하면서 속죄로는 죄인이 온 심령으로 유일한 구원의 소망으로 주님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그분을 내 마음에 구세주로 영접하며 우리 마음과 의지를 그분께 다 드려서 주여 이제 내가 당신 것입니다. 저를 받으십시오. 그분의 긍휼의 무한한 사랑의 능력에 감동되어서 내 마음속에 그런 역사에 따라서 내 자신의 죄를 버리기로 동의하고 그래서 죄를 자복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우리 마음을 다 그분께 드릴 때 그것에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예수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며 그저 주시는 선물인데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저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는가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던 사람이었지만 이 죽은 자에게 하늘의 생기가 하늘의 빛이 구원의 사랑의 소식이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 이르러 올 때 우리는 내가 허물과 죄로 죽은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원인을 깨닫고 그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런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엄청난 긍휼을 깨달으면서 감사하면서 비로소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죄를 버리기로 동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런 회개를 경험할 때 그런 헌신을 경험할 때 이름하여 예수와 함께 죽기로 결심하고 그래서 그분과 함께 죽고 장사되어지고 이것을 성경은 침례라고 말하며 침례 그렇게 함께 죽고 장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와 함께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재창조하셔서 부활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분의 은혜 역사하심에 인간이 반응한 결과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죄의 속박에서 죄의 값에서 해방당하고 죄의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지만 그분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실 때 그분이 이끄심에 우리는 저항하지 아니하고 순응해야 합니다. 그분이 이끄실 때 어떤 대가가 지불된다 할지라도 기꺼이 응하여서 우리 순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의 마음을 의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강건하심이 내 마음속에 역사되어질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숱한 성계에 하나님의 충실한 종들처럼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우리는 순응하여 죄를 버리기로 동의하고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에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복하셔야 합니다. 그런 자들만이 주님께서 성령으로 새롭게 부활시킵니다. 이 거듭남입니다. 이제 다다음 시간 자세하게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거듭나야 합니다. 첫 강의 시간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영생의 분명한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 이리 가능한가? 어찌 인간이 완전한 의와 사랑과 그분의 품성의 사원인 율법과 조화되어지는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가? 그 질문 앞에 그러므로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다음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이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다시 마무리합니다. 예수 함께 죽는 사람만, 예수 함께 장사되는 사람만, 그래서 예수와 함께 부활의 경험을 하는 사람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재창조되어지는 것이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 역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선물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실물교훈 값진 진주에 보시면 너무나 정확하게 구원이 선물로 주어진단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구원에 관한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 값진 진주에 비유해서 예수님은 구원을 사랑의 선물로 주어지는 구원을 진주로 비유하셨다. 구원이 선물인데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사랑의 선물로 주어지는 구원을 진주로 비유하셨는데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인이 1차적으로 상인은 우리 죄인들을 가리킵니다. 상인이 마침내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를 만나매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 구원이 선물인데 사랑의 선물이 구원인데 이 본문의 말씀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샀다고 말합니다. 비유 가운데 진주를 선물이라고 하지 않았다. 장사꾼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고 그것을 샀다고 말한다. 성경에는 그리스도들을 구원을 선물이라고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묻는 사람이 많다. 물론 구원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값진 선물이다. 값 없이 주신 선물이다. 하지만 그분에게 아낌없이 자기 자신 곧 영과 혼과 몸을 바치는 자들에게만 선물이다. 너무나 정확합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8절의 말씀처럼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 주신 선물은 거저 주시는 선물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만 주님께서 재창조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그분의 율법과 조화되는 사람으로 그분의 품성과 동화되는 사람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조건은 아낌없이 몸과 마음과 혼을 바치는 사람에게만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한 구원에 관한 정의입니다. 구원은 거저 주시는 선물인 동시에 매매가 되는 것이다. 자비하신 구주께서 이 구원의 선물을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개방되었지만 이 구원은 세상의 재물로 살 수 없지만 어떤 인간의 것으로 살 수 없지만 구원은 절겨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그분께 바침으로써만 얻을 수 있는 선물이다. 얼마나 정확한 분명한 구원 얻는 방법입니까? 우리 몇 번에 걸쳐서 우리 구원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구원에 관한 말씀을 좀 일단락 치면서 다음에 증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구원의 필요성과 또 구원의 의미와 가치와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하여서 심기를 전하여서 정직한 심령으로 우리 구원의 소망되신 주님께로 나아가셔서 다 구원받는 경험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좀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하늘 진주를 항상 찾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다 원한다. 다 구원을 소유하기 원한다. 다 영생 받기를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들의 좋지 못한 습관을 완전히 끊어버리지는 않는다. 그들의 구원은 원하지만 구원 얻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인데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것이 영생의 조건인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그분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위해서는 그분께서 우리 안에 살 수 없게 하는 못된 습관들을 버려야 한다. 끊어야 한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구원은 소원하지만 예수께서 그들 안에 사시기 위하여 자신에 대해서 죽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귀한 구원을 얻지 못한다. 구원이 선물이지만 그저 주신 선물, 즉 예수님이 구원이신데 그 예수께서 내 안에 사셔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예수께서 사시기 위해서는 사시기 할 수 없는 불순물들, 쓰레기들을 버리셔야 합니다. 포기하시고 끊으셔야 합니다. 이걸 성경은 회개와 자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불순한 야망과 세상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는 않는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기 원하지만 불순한 야망, 애착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지고 그 끼와 희생의 길은 걷지는 않는다. 그들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하였지만 아직 완전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다. 그들은 거의 하늘나라에 가까이 이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에 들어갈 수는 없다. 구원을 거의 얻었으나 온전히 얻지 못했다는 말의 의미는 거의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아니라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자, 이렇게 구원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면서 너무나 구원이 무언가에 대한 이해를 분명하게 살펴보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셔서 이제 영원한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 재림을 그날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주어진 구원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상태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 구원을 얻으셔서 죄의 권세와 욕의 권세와 마귀의 속박에서 사마의 권세에서 하나님 무한한 사랑의 능력을 통하여서 다 자유케 되어지는 구원을 맛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기도 넣을래요? 오케이.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값 없는 선물로 주신 구원이 우리 앞에, 모두 앞에 원하기만 하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곳에 두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구원의 선물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그 구원의 선물이 우리 속에 경험되어지기를 원하며 겸손하게 그 구원의 선물을 소유하는 방법을 배웠사오니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예수 함께 죽고 함께 장사당하고 함께 부활하는 경험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구원이 무엇인가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고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주님께서 함께 먹고 마시며 사는 것이라는 생애가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회중의 마음속에 구원의 갈망과 진실한 소원과 성경적 열심을 회복시켜 주셔서 구원의 날에 은혜의 때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 중보하시는 때 늦지 않게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셔서 죄사함과 중생과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원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